울어 그대를 그리다 잠이 들면 꿈속에 가을이 쌓인다 이 밤을 밝히는 등불 속에 나의 지난 날이 춤을 춘다 지난 날이 춤을 춘다